우리가 그렇게 강한 용기를 나쁜 곳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 고대인들은 또는 고대 사람들은 신화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모형을 물려받아서 세습됐죠. 그러니까 지금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세습군주국이라는 말을 전통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군주는 자기가 전통을 만들어야 되고 도덕구범도 물려받은 바가 없고 아무것도 물려받은 바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덕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들이야. 새로운 인간의 세계인데 이 도덕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뭐든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키아벨리 시대에는 이게 정치철학책이니까 군주가 자기 나라를 만들려면 가장 빠르게, 가장 튼튼하게 자기 나라를 만드는 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력을 생각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읽게 될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있잖아. 방법소설에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야? 어? 좋아, 학생에게 무자비 하기 전에 하겠어.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그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말은 이제 형이, 여기, 인식론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내가 생각한다. 그 전에는 신이 생각을 해줬어. 신의 말을 따르면 되었어. 그렇죠. 단테도. 신을 향해 가잖아. 기준이 신이란 말이야. 근데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한다. 생각이 기준이 나로 왔어. 이게 근대인이라.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군주잖아. 새로운 땅을 얻는. 이게 근대인들은 항상 자기가 새로워져. 세월.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그 새롭게 세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비추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알아낼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근대인들은 고민하면서 사는 거야. 고민스러운 거야.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선택을 해. 항상 선택해야 되잖아. 점심 때 뭐 먹었어? 안 먹었어? 아침도. 도서관에서 빵 주니까 저걸로 하루를 때우나? 어? 점심 때 뭐 먹었어? 머밀국수? 그 선택했어? 그러면. 식당에서 나와요? 아, 군의 식당에서. 얼마나 소편해. 이거야, 이게 근대인들은 그러니까 선택을 양보할 수밖에 없어. 매번 선택해야 돼. 에? 매번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아우, 막 점심때만 되면 회사에서 오늘 점심 뭐 먹지? 막 고민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뭘 먹나. 나도 회사 다니면서 점심 때 뭐 먹나. 그러면 꼭 누구, 야, 누구? 오늘 네가 먹는 거 나 따라 먹는다. 나는 식당에 가면 탁!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자는 고민 안 해. 가만히 있어. 난 오늘 누가 먹는 거 먹기로 했어. 냉면 먹으면, 그 냉면 위에 그 올라오는 그 계란 삶은 거 있잖아. 그것만 뺏어 먹으면 되니까. 내 계란 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돼. 항상 고민을 해야 돼.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민스러워. 이게 근대인이 필연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이야. 그런데 이 용기, 근대인이 말한, 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이 용기를 나쁜 곳에서 쓰면 안 돼. 그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에까지 갈도록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새롭게 다시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데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자기 대가리를 남에게 맡기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시스트 국가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적 행위와 이런 것들을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탁 남에게 맡겨주면 나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 마음씨는 착해도 결과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근대인이 가지고 있는 비극인 거라. 그래서 독일 출신의 학자 에리 프롬이 그렇게 썼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책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 근대인에겐 자유가 주어졌어. 전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이 군주, 새로운 군주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미니킹이야. 누구나 다 왕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왕이야. 그런데 누구나 다 왕이지만 왕노릇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선택을 남에게 맡기는 거야. 아무런 의식 없이 맡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가막한 머리를 가진 자들이 남의 선택권을 갖다가 위임받아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의 메시지야. 끊임없이 외부에서 딱 하느님이 주어진 기준만 가지고 살다가 그게 없이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 정신분열증이 생겨. 괴로운 거야. 사회적인 자아와 내면의 자아 이것이 일치가 안 되고 맨날 막 갈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개침을 쫙 흘리게 되는 거지. 쨔 하고 사는 거지. 그렇지? 봅시다. 다시 복합군주국. 아까 내가 읽어준 부분 신생군주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더라도 주민들의 호의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보니까 이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 숙제를 한 걸 보니까 어중간한 조치는 결단코 피해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분들이 많았어요. 그건 이거는 뭐 양아치들은 늘 하는 거죠.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집밥값 뭉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거 아주 적절한 비유, 적절한 조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애들을 이게 상대방을 때릴 때는 대충 때리면 안 되고 8명이 앞에서 붙은다 그러면 딱 이렇게 말, 맨 앞에 있는 놈을 완전히 그냥 옥수수를 싹 털어버리면 남들이 더 이상 그 나머지 7명이 도망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제6장. 자신의 무력과 역량에 의해서 얻게 된 신생군주국. 요게 핵심 챕터죠. 그게 바로 1장부터 11장 사이에 제일 중간에 나와 있는 핵심 챕터. 여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무력과 역량에 의해서 신생군주국을 얻을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조금 넘겨보면 행운 또는 타인의 호의가 아니라 42페이지. 그 다음에 옛날 판은 39페이지. 행운 또는 타인의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에 의해 군주가 된 인물들을 살펴볼 때 저는 모세, 키로스, 로물루스, 테세우스 등과 같은 인물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애와 행적을 검토해보면 진료를 재료라고 그래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들이 생각한 최선의 형태로 빚어낼 기회를 가진 것 이외에는 그들이 행운에 의존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더라도 뭐더라면 그들의 위대한 정신력은 탕진되어 버렸을 것이고 역량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기회는 무산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됐어요. 위대한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 안에 가로치고 비루트 델로 아니모 이렇게 돼 있죠. 비루트 델로 아니모 옛날 판에는 없어요. 예, 그 적어줄게요. 아키아벨리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다 나와버렸죠. 위대한 정신력을. 근데 비루트 지금 위대한 정신력이라고만 말하면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알겠죠. 이 번역어가 센 힘이 없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센 힘이 없었다면 그 기회가 탕진되어 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생군주국을 세우는 새로운 군주는 반드시 행운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비루트 델로 아니모를 가져야 된다. 센 힘이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쌤님이 뭐야? 쌤님, 쌤님이 아 쌤님이 뭘까? 이걸 갖다가 잘 생각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했던 거 있잖아. 팔뚝을 탁 주먹을 쳐봐. 다 같이 아 안 되겠어. 주먹 좀 연습 좀 해야 돼. 이게 이 교재가 마땅치 않으니까 인문학 수업은 이게 시청각 교재가 없으니까 이게 몸으로 다 떼어야 돼. 자 주먹을 다 이렇게 들어 올려봐. 주먹 오른손 자 왼손 잡으면 왼손으로 안 해. 이 양반 안 하네. 주먹을 이렇게 쥐지 말고 이렇게 쥐지 말고 이렇게 주면 엄지손가락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연필 삐 주먹을 딱 쥐고 쫙 움켜 여기 엉겨 쫙 줘봐. 주먹을 쫙 안 떨리잖아 팔뚝이. 주먹을 쫙 그렇지. 이게 센 놈이야. 알겠어? 이게 지금, 이게, 아, 센 놈이 뭘까 하면 이게 알겠어? 신의하시 알겠어? 해봐, 다시 해봐. 이게 안 되겠네, 이게. 가래떡 뽑아요. 해보세요. 덜 하는 것 같아. 아니, 물살이라 안 되시는 거예요? 아, 전철 손잡이 잡듯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제가 집에서 여기 홍제역에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안국역이나 이런 데 갈 때 딱 그러면 한 번씩 해봐요. 하루에 한 번씩 전철 손잡이를 딱 잡고 딱 쪼아보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쫙 쪼아보면 이게 정신으로 가거든. 육즙 얘기했죠, 육즙. 육즙이 쫙 나와가지고. 그리고 딱 이렇게 하는 내가 그, 저기, 89년에 석사, 아니,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제가 93년 여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대학원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무지하게 빠르게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박사학위를 논문을 쓸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그저 아침에 한 번씩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려. 딱 그 말만 하면 된다 내가. 나 그랬어. 아침 6시에 아침 그때 있잖아요. 11시 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공부를 해요. 6시에 아침 6시 딱 아침밥을 빡 때려 먹어. 딱 먹고 자는 거야. 그때 자기 전에 밤에 7시간 동안 하는 거지 공부를. 근로자가 8시간 근무하잖아. 그 학생은 8시간씩 공부해야 되니까 딱 자기 전에 시발 새끼들 다 죽여버려. 그리고 딱 자는 거야. 그럼 자기 전에 이게 계속 그게 몸에 남은 거야. 그래서 세상을 증오하면 공부를 빨리 할 수 있어. 그게 이게 있잖아. 이게 육즙을 뿜어내는 주문이야. 이렇게 팍 이게 안 되면 이게 손에다가 이런 이렇게 좀 두꺼운 연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걸 쥐면은 이게 훨씬 이게 한번 쥐어봐봐. 딱 쪄봐. 잘 쪄지지. 이게 보드마크 하나씩 사가지고 딱 책상에 놔두고 딱 쥐는 거야.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려. 막 이러면서 팍 쳐는 거야. 눈을 팍 이렇게 해갖고 눈에 흰자위를 막 눌려. 딱 해갖고 응?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비루트 델로 아니모가 팍 뿜어져 올라오는 거야. 뿜어져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해야 자기가 각성되는 거야. 그저 열심히 해야죠. 이러면 안 돼. 그냥 내가 참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번역어는 위대한 정신력이라고 번역어가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팔뚝에 힘을 넣으면 알 수 있죠. 팔뚝에 힘을 넣을 때 아무 멍한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뭐랄까 뭐 소피 마루소를 생각하면서 팔뚝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아 소피 마루소에 대한 질투. 안 되겠군요. 아, 그런 건 질투하지 마세요. 차라리 서인영을 생각하세요. 신상. 딱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 딱 이런 거 있잖아. 생각하면서 강하게 딱 몸에다가 힘을 주면 정신력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이 비루트 델로 아니모 즉 행운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에게 갖춰져 있는 강한 센 어떤 그런 애니멀 스피릿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파워 포스에 의존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문단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역량으로 그렇죠 자신의 비루트로 군주가 된 인물들은 권력을 얻는 데는 시련을 겪지만 일단 권력을 쥐면 쉽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넘겨보면 비무장의 예언자 사브나놀라라고 돼 있는데 이 중요한 겁니다. 사브나놀라는 피렌체의 수도사였어요. 마키아벨리가 어렸을 때 화형에 당해 죽었습니다. 피렌체의 사람들을 이끌다가 그런데 개혁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행동하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간청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능히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군주의 목적이죠. 정치의 목적이에요. 플라톤에서 정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 거였는데 여기 마키아벨리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성공이야. 정치의 목적이. 그런데 타인에게 간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설득이죠.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이게 무력이죠. 폭력입니다. 폭력. 근대 국가는 어쩔 수 없이 폭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폭력을 얼마나 교묘하게 쓰느냐가 그 정치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한국에서의 그 정치가의 그 행태를 보면 성공하지 못하려는 건 능히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쓰더라도 잘 써야 돼. 어쨌든 법의 지배는 폭력의 지배거든요. 우리의 몸을 구속하는 거니까. 폭력인데. 그래서 타인에게 간청하기만 하면 전자의 경우는 거의 항상 성공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밀어붙이더라도 설득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여 계획을 주도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으면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무장한 예언자는 모두 성공한 반면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마키아벨리의 말에 약간의 비약이 있습니다. 무장한 예언자라고 하는 말에 유념을 해보겠습니다.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신의 힘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앞에 문장에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개혁을 주도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 다음에 거기다 그냥 바로 이러한 이유로 무장한 사람은 모든 것을 성공한 반면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힘이 아니죠. 예언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키아벨리가 여기서 예언자라는 말을 끼워 넣음으로써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게 말하자면 설득이거든요. 설득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무장한 예언자는 힘과 설득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건데 바로 앞에 나온 문장에서는 충분한 힘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라고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일단 무시하고 이 무장한 예언자라고 하는 것에다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군주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수로가 무장한 예언자예요. 예언자는 뭐냐?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혹세무민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혹세무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한테 강의 들으러 왔잖아요. 예? 강의 들으러 왔잖아요. 이거 왜 들어요? 지금 계속 들었죠? 일리아스부터. 왜 계속 이걸 들어요?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활동만 세져요? 왜 들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나한테 지금 속고 있죠? 이게 지금, 한 달 들어보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내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라, 혹세문. 이거 들으면 세진다, 뭐, 유식해져 보인다, 뭐, 가오가 나온다라든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는 절대로 내가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되면 뭐,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없이 뭐, 이뻐진다라든가, 뭐, 보톡스 주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들으면 돈이 많이 벌린다든가, 직장에서 승진은 쑥쑥, 뭐, 아이도 쑥쑥, 뭐,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선으로 좋은 곳으로 통용되는 가치는 일단 다 부정하고 들어가죠 지금 제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저한테 속고 있는 거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 그 비전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예언이라고 해서 뭐 동쪽으로 가면 길한데 동남방에서 귀인을 만납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야. 알겠어요? 이건 예언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장한 예언자라고 하는 이 예언은 뭐냐? 비전을 제시해서 대중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힘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이라고 하는 것을 감언인설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게 비전이에요. 비전. 앞날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갈 곳이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마키아벨리 이 군주론을 읽을 때 항상 아 학자는 모르겠는데 선생은 무장한 예언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가르칠 때. 딱 강의 시간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15주 동안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할 때 15주 하잖아요. 15주 동안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 15주가 끝났을 때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계속해서 강의하는 내내 그 비전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질책하고 하는 것이 선생의 과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강의를 하는 것도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전을 계속. 더군다나 10달 동안 이걸 끌고 가려고 하려면 내가 얼마나 집에서 비루트를 이게 뿜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짚고 팔뚝 펴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팔뚝의 힘으로 비전을 끌고 가는 거야. 이창현 군은 어떻게 생각해? 뭐가 될 것 같아? 11월 말이 되면. 분명하지만 낚인 걸로 확실한 거야.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자신이 무장한 예언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거야. 제가 무장한 예언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무장한 예언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열 달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다 무장한 예언자가 되는 거야. 인문학에 관한 한 무장한 예언자가 돼야 돼. 그것이 이 강좌의 근본적인 목표예요. 더군다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군주는 비전과 무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행운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역량에 의존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역량에 의존하긴 하되 동시에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새로운 군주가 갖춰야 될 아주 필수적인 덕목이죠. 그래서 제 6장 마지막으로 가보면 시라쿠사의 히에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한 짓을 딱 봅시다. 옛 군대를 해체하고 그랬어요. 아, 옛 군대를 해체하는구나. 이 중요하구나. 자기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고 예전의 동맹을 폐기하고 새로운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군대와 믿을만한 동맹을 가지자마자 그는 이를 토대로 그가 원하던 국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어려운 일이란 권력을 얻는 것이었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옛 군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면 이제 자기의 무력이 생기죠. 동맹이라는 게 예전의 동맹을 폐기하고 새로운 동맹을 체결하는데 다른 나라와 동맹을 체결하려면 그 동맹을 맺을 국가들에게 가서 저하고 동맹을 맺으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군대, 새로운 동맹은 다시 근원적인 문제로 가면 새로운 무력과 새로운 힘 그리고 설득력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동맹을 체결할 때는 항상 비전을 공유하는 자만이 동맹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물론 더러운 동맹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그러죠. 프렌치 커넥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단어는 안중에도 없나? 어? 도대체 자네는 뭐가 안중에 있나? 어? 내가 철학선생 노릇을 91년부터 해왔는데 내가 거의 20년 다 돼가도록 이 철학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게 내가 집에 가서 비루트를 기르기로 했어. 이 한 손가락으로 내가 상대의 혀를 제압해가지고 그냥 알아둡시다. 재민 씨 프렌치 커넥션이 무슨 뜻이야? 프랑스 사람들의 동맹이야? 아, 왜 이렇게 추잡스럽게 대답을. 더러운 관계란 뜻이죠. 영어권 사람들은 이 프렌치가 앞에 들어가면 추잡스러운이란 뜻이 되니까 그들이 프랑스 사람을 경멸해서 프렌치는, 그러니까 프렌치 키스 그런 뭐야. 창현.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대답해. 추접스러운 키스. 아닌데? 키스가 왜 추접스러워? 키스는 다 아름다워. 키스가 추접스러웠던 게, 뭐 이 사람아, 키스가 왜 추접스럽나? 키스는 다 아름다웠다. 지난 키스. 지난 키스? 성현, 뭐냐? 지금 찾고 있어? 프랑스 마르세유의 근거를 두는 뭐라고? 프랑스 마르세유 사람들의 키스야? 거기에 근거를 둔 대미 마약 밀수 조직이라고 합니다. 프렌치 커넥션? 예. 어, 그렇지. 프렌치 커넥션 마약 밀수 조직이고, 예. 그게 일단 보통 명사로는 그렇게 쓰이고, 아니 고유 명사로는 예. 추잡스러운 관계를 가리켜. 근데 프렌치 키스는 뭐냐니까. 쓸데없는 걸 찾고 있어. 굉장히 짙은. 이렇게. 굉장히 짙은? 어. 해봐. 프렌치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프렌치. 근데 지금 동맹을 체결한다고 할 때는 항상 동맹 국가에게 비전을 제시해줘야 동맹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게 뭐냐?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 돈이나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 넘겨가서. 그럼 이제 지금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군주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군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 7장으로 가면, 7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신생군주의 모델로서의 뭐 공작, 뭐 세사례의 공작 이렇게 나오는데 따라서 신생군주국에서 찾았어요. 책이 58페이지. 옛날판으로는 가만히 있어보세요. 찾았어요? 예, 네, 옛날판으로 56페이지. 옛날판이 대체로 두 페이지 정도 뒤로 천천히 가네요. 예. 예전판으로 56페이지, 새로운 판이 58페이지. 아, 참아있어봐. 누가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신생군주국에서 56페이지. 이게 새로운 책이죠? 따라서 신생군주국에서 따라서 신생 군주국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주는 다른 누구보다도 공작의 행적에서 그 생생한 모범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생 군주국에서 취해야 될 조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죠. 예? 즉 적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 동맹을 맺는 것, 무력이나 기만으로 정복하는 것, 인민들로부터 충성과 공포심을 확보하는 것, 군대로부터 복종과 존경을 확보하는 것, 당신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수 있는 자들을 무력화시키거나 말살하는 것, 낡은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개혁하는 것, 엄격하면서도 친절하고 고결하면서도 관대하게 처세하는 것, 불충한 군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왕이나 다른 지배자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이 기꺼이 전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재주를 공작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아주 많은 제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영어판은 액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행동쯤으로 이렇게 제주라고 말하니까 무슨 곰은 제주가 넘고 아니 제주는 곰이 넘고 뭐 이거 자꾸 생각나는데 그냥 액션이니까 행동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주 많은 행동들을 하라고 돼 있는데 다 이렇게 보니까 군대와 동맹에 관한 얘기죠. 군대와 동맹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잖아요. 단 여기서 하나 조금 이 보충된 것이 뭐냐면 군대로부터 복종과 존경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요게 하나 더 이 말이 확장되면 인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미움을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로 이제 이어질 텐데 어쨌든 군대로부터 복종과 존경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액션들이 가만히 보면 낡은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개혁하는 것 이런 건 역시 다 군대하고 관련이 됩니다. 요 뒤에 보면 설명이 다시 나와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동맹을 맺는 것과 자신의 무력을 잘 가다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군주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장까지가 그 얘기인데 제12장이 이제 군대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제 12장에 나옵니다. 이제까지 제 12장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언급했던 상이한 모든 종류의 군주국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히 논했으며 그 번영과 세트 이유에 관해서도 상당히 고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군주국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온 방법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군주국이 채택할 수 있는 공격과 방어의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군대의 다양한 종류와 용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 문단에 마키아벨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국가의 주된 토대는 좋은 법과 좋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좋은 법과 좋은 군대라는 거 좋아.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좋은 군대가 없으면 좋은 법을 가지기란 불가능하고. 좋은 군대가 먼저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이 이 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좋은 군대가 있어야 좋은 법을 가진다. 근데 거기 좋은 법과 좋은 군대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밑에 각줄 보면 좋은 법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법 네 개. 좁은 의미로 이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마키아벨리는 법과 관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컨대 정치적, 사회적 응집력과 안정을 부여하는 광의의 법과 제도, 곧 법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법이라고 우리가 여기다 적혀있는데 좋은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하고 더 적당한 말은 질서예요. 질서. 그러면 좋은 군대가 없으면 좋은 법을 가지기란 불가능하고 라는 말도 좋은 군대가 없으면 질서가 엉망이고 이렇게 되겠죠. 마키아벨리가 가지고 있는 군주국가는 목표가 뭐냐면 잘 질서 잡힌 국가가 목표입니다. Well-ordered state예요. 잘 질서 잡힌 국가. 잘 질서 잡힌 국가라는 것이 먼저인데 이 잘 질서 잡힌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좋은 군대다. 이 질서는 뭐냐? 근데 이 질서는 뭐냐?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성소의 계시에 나타나 있는 신의 질서를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 잘 질서 잡힌 군대. 또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동체의 질서가 있었어요. 마키아벨리 시대는 그게 없어. 이제 군주가 질서를 세우는 거야. 민주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이념 투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근대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이 질서가 좋은 질서다라고 부여받은 바가 없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 조선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의 국가 목표는 well-ordered state야. 그죠? 질서 잡힌 국가. 근데 이 order가 뭐예요?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질서죠. 그죠? 성리학적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은 바로 역적이야. 이념투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누군가가 이 창현이하고 나하고 둘이서 머리 긴 사람들끼리 이게 성리학적 질서를 개무시하고 우리가 밀덕적 질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창현, 선생님 우리 밀덕 질서 해갖고 우리도 막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해봐. 그러면 딱 제출하면 바로 우리는 효시지. 그죠? 기시라고 그러죠. 시장에 내다 버린다 이 말이죠. 목을 참수하고 시장에 내다 버린다. 그지 창현? 너랑 나는 바로 효시야. 이념투쟁이 있을 수 없어. 왜? 질서가 이런 걸 우리는 뭐냐면 질서가 성리학 질서가 미리 있어요. 이 통치 질서에. 이거는 이미 왕이 세웠어. 성리학 질서 세웠어, 한 놈이. 근데 세웠고 이미 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성리학 질서를 잘 구현할 것인가만 놓고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념 투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념 투쟁이 아니라 이 사람들 다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남인, 북인 할 거 없이 사색 당파가 모두 다 성리학적 질서라고 하는 이념에 대해서 다 동의해. 어떻게 하면 요 성리학적 질서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덜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고 싸우는 거야. 이건 이념 투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책 싸움이에요, 정책 싸움. 근데 우리 근대의 사회는, 우리 근대 사회 역시 웰 오더드 스테이트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모두 다 왕이라고 그랬죠. 미니킹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이념이 가장 웰 오더드 스테이트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다. 이러한 이념이 정말로 멋지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내가 말하는 이념과 전혀 다른 이념이 웰 오더드 스테이트에 적합하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정책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대립이. 그러니까 근대 국가는 필연적으로 이념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왜 언론의 자유냐? 대통령을 욕할 수 있으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하고 아무 관계 없어.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말한 언론의 자유는 뭐냐? 근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킹이다. 전혀 상반되는 이념을 서로 내놓을 수 있다. 왜? 선지하는, 우리에게 물려받은 이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떤 이념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사상의 마켓에다가, 아이디어 마켓에다 내놓고, 그 전에는 칼로 찔러 죽이고 싸웠잖아요. 근데 말싸움을 해봐가지고 말빨이 제일 센 놈 곳을 우리는 선택하자, 이렇게 가는 거라. 아시겠어요? 언론의 자유가 원래 그런 뜻인 거야.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대 사회는 웰 오더드 스테이트를 추구하는데 이것에 필요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념은 정해져 있지 않아. 선제해 있지 않아. 미리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념들의 쟁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념들의 쟁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 A라고 하는 집단이, 우리는 콩가루주의로 합니다. 1인당 콩가루를 200g씩 날마다 배급하는 주의를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웰 오더드 스테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집단이, 아니 웬 콩가루 같은 소리, 우린 떡가루다 이놈아. 떡가루 주의를 딱 내놨어. 그러면 일단 떡가루를 줘보자, 일단 콩가루를 줘보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쟁론장에서, A집단하고 B집단하고 쟁론장에서 떡가루다 콩가루다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론의 그 이념의 쟁론장에서 말싸우는 사람들이 지켜보죠, 그거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콩가루가 낫겠네요. 일단 콩가루 묵어봅시다. 떡가루 니네는 좀 찌그러져 있어. 그럼 떡가루는 이제 막 좀더 정교한 떡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막 떡 사세요 이러기 이제 못하니까 정교한 떡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막 떡신에게 빌고 막 난리를 죽이겠지. 막 떡떡거리고 있겠지. 그랬대. 콩가루를 쫙 사람들에게 먹여봐. 근데 콩가루를 먹었더니 사람들이, 아 이거 설사 만나고 안 좋네. 떡가루였어. 5년 후에 떡가루 니네 와봐. 애썼다 그동안. 떡가루 좀 먹자. 이렇게 되는 거야. 선택을 계속하는 거야. 만약에 콩가루가 사람들이 설사가 많이 났는데도 떡가루 쪽에서 그걸 효율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콩가루 쪽에서, 아 여러분들이 그 체질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콩가루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갖고 해버리면 사람 또 속아버리잖아. 그럼 계속 콩가루 먹는 거야. 설사 계속하면서 엉덩이에 이제 비닐을 붙여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게 뭐냐? 우리는 콩가루입니다. 우리는 떡가루입니다. 이게 바로 political party, 정당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에서 이념 투쟁은 이제 그만 실용 이렇게 말하는 건 근대 국가가 아니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결론이 그래. 근대 국가는 이념 투쟁을 끊임없이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이념 투쟁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우리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념은 이제 그만. 그러면 하느님은 나라로 돌아가면 돼. 가톨릭 국가를 만들든지 신라 때처럼 호국불교를 다 우리 다 대가리 밀고 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렇게 부처님께 비나이다 뭐 숭구리당당 숭당당 하면 돼. 아니면 태국 가서 살든지. 태국은요, 태국에 여행 갔다 온 사람한테 들어, 태국은 이념 투쟁 없어요. 가끔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이념 투쟁이 아니죠. 그냥 그 누가 덜 먹었나 더 해쳐 먹었나 이거 갖고 싸움질하는 거지. 태국 일단 국왕 국가입니다. 왕정 국가예요. 왕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바로 지도세도 모르게 협법입니다. 태국은 철저하게 왕 중심인데다가 가부장주의가 엄청나요. 태국은 여성이 아직도 남성의 종속물이에요. 전 국민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하루에 5시간 수업한다. 2시간은 국왕 찬가 연습. 그걸 한단 말이에요. 태국은 그래.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면 돼. 이념 투쟁 안 하려면. Well ordered state야. 태국이 얼마나 잘 질서가 잡혀있어요. 마사지도 잘하고. 그렇죠? 얼마나 잘 질서 잡혀있습니까? 태국에서 난민이 있어요? 없잖아. 못 살아도 그 사람도 불교죠. 아, 이게 전생에 엇보라고 딱 넘어가. 질서 잡혀있는 나라야. 지금 well ordered stat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질서가 태국처럼 왕이 철저하게 군림을 하고 왕의 그 힘이 전 국민에게 미치고 그것이 끊임없이 공식적인 교과 과정에서 교육이 되고 가부장주의가 거기에 덧붙여져 있고 거기다가 불교라고 하는 내세의 윤회 전생을 갖다 철석같이 믿는 종교가 딱 결합이 되면 well ordered state가 돼 있죠. 이념투쟁이 있을 수 없어. 그렇죠? 거기서 그 누구가 콩가루주의입니다 떡가루주의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 정당도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근대국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념투쟁을 할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콩가루주의다 떡가루주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념들을 집어넣으면 바로 그것이 근대국가의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국가는 모든 이념을 긍정을 하고 모든 이념을 어떠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도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이념을 이념의 쟁론장에다 내놓고 고객을 끌고 자기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자기 이념을 설파하고 그것으로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대 국가 근대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강의를 딱 들었으니까 이념 투쟁은 이제 그만 실용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겠죠. 경제를 살리자 하는 것도 경제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어떤 이념에 근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콩가루를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자, 떡가루를 중심으로 살리자 다를 수 있죠.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고 항상 근대국가는 이념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근대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 너무 힘들고 피곤해. 힘들고 피곤하죠 지금. 근대국가에 살려니까 너무 힘들죠. 막 알아야 되는 거 많고 막 그렇죠. 아, 콩가루를 먹어야 되나 떡가루를 먹어야 되나 이렇게 콩가루 얘기 들으면 콩가루가 맞는 것 같고 떡가루 얘기 들으면 떡가루 편이 맞는 것 같고 막 고민스럽잖아. 에라이 옥수수 가루는 어떨까 이렇게 내가 당을 만들리라 뭐 이렇게 미미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짜증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리산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저는 정말로 싫어합니다. 근대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 나는 정치는 이제 침물이나 산에 들어가서 우리 오손도손 이렇게 맑은 물 마시면서 살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주민증 빼고 시민권 박탈해야 돼. 근대 국가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내가 어떤 이념을 내가 받아들여서 살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야. 불행한 거지 우리는. 정말로 좀 그게 불행한 거야. 그래서 그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김지아 씨가 한참 정치적인 뭐 시 쓰다가 뭐 밥이 하늘이다 뭐 이런 거 하던 얘기 있잖아요. 딱 그때부터 맛이 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대인에게는, 근대 국가에서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눈앞에 닥쳐있는 이념을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 질서라고, well-ordered state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그리고 오늘 지금 마키아벨리가 말한 것처럼 좋은 군대가 있어야 좋은 법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13장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오늘 마지막, 13장 맨 마지막 부분. 저는 어떤 군주국이든 자신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면 안전할 수 없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딱 나왔어요. 오히려 그러한 군주국은 위기시에 자신을 방어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명에 의존해야 할 뿐입니다. 서너 줄 내려와서 자신의 무력이란, 이게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자국의 신민 또는 시민 아니면 자신의 부하들로 구성된 군대를 말하며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은 용병이나 원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 자국의 신민 또는 시민 아니면 자신의 부하들로 구성된 군대, 이들이 바로 좋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 14장까지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새로운 군주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의 첫머리를 보면 한번 읽어봐. 100페이지 첫머리. 군주는 전쟁 전술 및 훈련을 계획하고는 그 밖에 다른 어떤 일이든 목표를 삼거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회야말로 통치하는 자에게 적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세습적인 군주로 하여금 그 지위를 보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종종 일개 시민을 군주로 만들 만큼 효과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군주가 군무보다 안락한 삶에 더 몰두하면 권력을 잃으려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군주가 권력을 잃게 되는 주된 이유는 군무를 게을리한 탓이며 권력을 얻게 되는 이유는 군무의 능통한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끝까지 권력을 얻게 되는 이유가 군무에 능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군주의 새로운 군주국을 세우는 군주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인데요. 15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군주는 어떤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말하는데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15장 15장을 15장 우선 15장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15장 그리고 경멸과 미움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19장, 15, 19, 그 다음에 25장, 지난번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죠. 15, 19, 25장을 꼼꼼하게 읽으세요. 특히나 15장하고 19장은 잘 읽어야 됩니다.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인생사를 사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인생의 처세술의 지혜랄까요?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마저 계속 읽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강의, 이번 달에는 저걸 못했네요? 숙제를 한 번밖에 안 했네? 데카르트 할 땐 좀 해야겠네. 데카르트는 참 마감됐어요? 다음 달 등록 신청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했네? 안 했어요? 그 빨간 머리띠. 했어요? 예? 네? 숙제는? 지난주에 숙제 냈었어요? 지금 나한테, 아, 나 돌려줬죠. 예. 네. 어쨌든 다음 주에 봅시다. 네.